365일 366일 364일 이렇게 1950일을 지내온 금요일 저녁, 오늘도 9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육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걸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월 31일 목포신항에 도착한 세월호가 4월 8일 오후 5시 30분, 1089일 만에 물기 없는 마른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리고 손상된 부위가 많지만 남은 9명을 모두 찾기를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정미 이모입니다. 풍주입니다. 찬미 공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나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아, 저도 저는. 정신없이 네. 보냈습니다. 네. 아, 저도 정신없이 네. 보냈네요. 일주일 동안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자고 또 아침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좀 그런 생활을 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네네. 아. 근데 이제 어떤 스태프분이 팔찌를 꼈거나 하고 배지까지 하셨더라고요. 저는 배지는 안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술 한잔 할 때 팔찌가 혹시 그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아니 그냥요 막 이러면서 그냥 대답을 아니 그냥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회피하고 그냥 말았어요. 더 대화를 못하고 더 대화를 못하셨어요? 네, 그 대화를 못하고 왜냐면 그분은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는 얼굴만 익히고 있는 거거든 그랬었는데 글쎄요 그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러고 그냥 인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면 좀 더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렇구나. 신기하죠? 네. 저는 얼싸 부둥켜 안고 막 얘기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나도 그러는데. 어? 어쩐다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택배 픽업하러 오신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세월호 팔찌를 끼고 계시거든요. 둘이 반가워서 짠 이러거든요. 그치 그치.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더 챙겨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갈 수밖에. 맞아. 챙겨주는 것도 챙겨주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제 접점을 만들어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만났을 때 하나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숙제이지 않을까. 너무 뭔가를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9번이라 그러죠. 큰 걸 생각하시다 보니까. 대학로에서 또 만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뭐 선물을 줄까 막 이러다가 선물을 걸고 그냥 팟캐스트 링크를 주세요. 아 그래. 팟캐스트 링크만 드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나오시라. 어떤 헌법 전문은 조카 현우님께서 녹음해 주신 거예요. 후기는 뭐 골통아이티님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목이 없네. 그럼 무죄로. 남자는 여자를 만나 공감을 배우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미련을 배운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용기에서 오만을 빼버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인내를 감추고 미소를 던진다. 남자는 여자의 믿음으로 길을 떠나고 여자는 남자의 신념을 역사로 쓴다. 남자는 여자를 통해 공유의 가치를 깨닫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 자존의 가치를 베푼다. 남자는 어깨로, 여자는 가슴으로 서로를 안으며 남자는 여자가 나에게 걸어온 길을 보며 여자는 남자의 등을 토닥이며 이제 함께 가야 할 길을 잠시 잊고 시간을 정지시킨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여, 무지한 남자들을 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얼른 구원해 주소서. 할렐루야. 세상에 거기서부터는 본인의 느낌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난번에 방송에서 네. 여자들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편집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닌가? 뭐 나는 그래서 이거 도정당하고 있나? 조카 세월을 아니 그림책 훑어보기 시간입니다. 들어가는 곳, 불꽃놀이, 조작된 형상, 도보행진, 지그재그, 수학여행, 척순이. 네. 그리고 오늘은 있어요예요. 8번 있어요인데 네. 이 있어요의 뜻이 뭐예요? 있어요 그냥. 있다는 건데 그 제목 자체가 네. 그 앞에 슬러시가 있어요. 네. 슬러시가 꼭 있고 그 다음에 있어요 점점점. 이거 이제 제가 음원으로 낼 때도 앞에 슬러시 꼭 넣어주고 뒤에 점점점 꼭 넣어달라고. 검색 안 돼도 되니까. 앞에 슬러시 자체가 지금 기울어져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 슬러시가 배 그 모양인지.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다는 뜻으로. 배가. 있어요 그림은 정말 기다림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그림이에요? 바다는 너무 잔잔하고 평화로워요. 평화롭고 햇빛에 반짝이는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평화롭고 고요한데 아무도 구조해주지 않는 그 밑에 있는 세월호에 사람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가족이죠. 한 분은 네. 서서 하염없이 그쪽에 바라보고 계시고 한 분은 담요를 둘러싸서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미디어 몽구님 사진 네. 보고 그렸어요. 바다의 그 상태가 안 좋아서 못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바다 너무너무 평온해 보이거든요. 네, 8번 있어요를 듣고 왔습니다. 슬러시 있어요 점점점. 네. 이 음악도 굉장히 슬퍼요. 그렇죠. 가라앉죠. 그렇죠. 제가 이제 아무리 슬퍼도 음악을 만들 때는 유머러스하게 만드는 게 제 모토였거든요. 이 있어요는 분노 이걸 어떻게 내가 풀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다. 발라드로 너무 분노스러워서 진짜 분노스러워서 화가 안 가라앉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떨고 있어. 아까 왼쪽 목 쪽에 붙이고 있던 세월호 배지. 세월호 배지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세월호 배지 좀 주세요. 배지 갖고 싶어요. 떨어져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미모애가 네. 있어요라고 하는 네, 맞아요. 예, 가사 붙인 것도 굉장히 슬픈데 슬퍼요, 목소리는 읊조리면서 해서 슬픔을 표시한 거구나라 했는데 분노를 표시한 거군요. 가사는 좀 그래도 승화를 시켰다. 오늘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렸으니 내일은 기다리라고 말하지 말아요. 3년이 다 돼가고 있다는 게 참 어제 오늘 내일 헌법 찬민 시간입니다. 헌법은 총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게 130조가 총 10장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의 개정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헌법은 10호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호.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을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35조부터 39조까지 읽겠습니다. 자, 찬민님.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금 라일락 꽃이 확 펴요. 고기를 싹 지나가면은 라일락 향이 확 나거든요. 네네. 우리 동네 두 군데는 재건축하면서 철거가 되고 제가 아는 곳에 두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고 이제 사무실 근처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라일락 향이 살짝 나면 숨을 코로 들여 마시거든요. 향을 네. 맡고 싶어서 네. 그러면 미세먼지가 너무 많았고 후기 훅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숨을 못 쉬고 코에 이렇게 먼지 확 붙는 그 느낌 향기도 안 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나의 봄을 돌려달라고 진짜. 아니, 어... 이거 딱 보는 순간, 아씨, 내 라일락 향, 막, 이 지금. 안 돼. 미세먼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맞아요. 갑자기 그런 거죠, 지금. 그... 아닌가요? 난. 계속 몇 년째. 이거는 근데 황사하고는 다르게 겨울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환경청에서는 중국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말고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는데 모든 국민은 어딨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 부인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부인 그 의사 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서류를 떼줬구나. 서류를 띄어서 그 예비 훈련인가 무슨 훈련을 계속 안 받은 거야. 누가 안 받은 거야? 안철수가. 아 정말요? 부인이 하는 병원에서 서류를 떼가지고 그렇지. 본인이 하죠. 너무한. 너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유승준 씨. 물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참 나쁘지만 그러니까. 오고 싶어 하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참 이거 누구한테는 이렇게 가혹한지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남자들마다는 사실 이걸 물어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정말 믿냐 물어보는데 이제 처음에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그 거짓말한 것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사실 좀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못 들어오게 계속 뭐 항소하고 뭐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조금 너무 심한 경우가 같다라고 모든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 이 땅 남자 중에 유승준만 그랬으면은 네. 맞아 맞아 뭐 힘 있고 이런 사람들 맞아. 자식들은 뭐 빼가고 이러면서 맞아. 유승준만 그러니까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섭니. 뭐가 양성의 평등이냐고.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아 우리는 양성 평등이 아니거든. 안 우리 집은. 네 아, 결혼 안 해서.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 제가 네. 남들보다 이렇게 이거에 확 심하게 막 이렇게. 생각이 안 젖는 이유가 저는 어머니가 제일 되게 고마워요. 저희 어머니가 한테. 저도 제 동생 저가 있었고 제 남동생이 있어서. 네. 그런데 어머님은 늘 이렇게 제가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평등하게 키우셨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뭐든지 뭐 평등하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고 감사하죠.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건 티가 나는데 어머니가 아, 어머니는 좀 우리 아버지도 아들 엄청 좋아해. 네. 어머니는 좀 그런 걸 안 하셔서 똑같이 대해주시고 똑같이 해주셨거든요. 모든 거에. 맞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여자들이 더 위대해. 이 세계에 여자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가는 보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막 이런 게 그쵸? 지금 다 36조에 있네요. 양성평등, 모성의 보호. 맞아.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별표 쳐놔야 되겠네요. 네.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다 존경하거든요. 저는 진짜로. 근데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면은 거기선 끝이에요.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평등이 양성평등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아, 이 병역 얘기 나오니까 제가 네. 옛날에 한때는 나도 군인 나 같은 스타일은 군인이 돼야 된다 막 이런 생각 나도 군인 진짜요? 나 군인이나 갈까 아 진짜 싫었어 군인이나 갈까가 아니라 나는 아 이런 스타일이 맞겠다 스파르다시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뭘 한번 봤었어요 아, 정말? 아, 고등학교 때 키가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달된 거네요 군인 됐으면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래요? 군인이면? 네. 군인 됐으면 막 내부 고발장?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박사모, 어버이연합 이런 분들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유와 권리를 좀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제한해야 돼. 정말로. 처음에는 일베나 그런 분들이 하는 행위가 그냥 도대체 왜 저럴까? 그냥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맞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기자를 폭행하고 독립문 근처에서 버스에 50대 남성이 칼을 들고 그 버스 안에서 학생한 학생이고 뭐고 사람들한테 촛불 시위에 참석했었냐고 그러면서 막 칼로 들이대고 위협하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잡히긴 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자유와 권리 이따위 거는 다 무시해도 된다고 봐요. 그럼요. 사람들한테 위협하고 공공질서 얼마나 무서워. 가다가 누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무섭냐고. 그럼요. 박사 뭐 위험해요. 그거에 대해 그걸 걸 보면서 또 너무 믿고 하는 그래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진짜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말도 있지만 민주주의만 지키다 보면 어쩌면 개인이 개인이나 이익단체 그거에 대한 이익단체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민주주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함세웅 신부가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그분이 쓴 글을 다시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좋아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뒷말도 있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할 수 없다. 네. 아, 침해도 된다고.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와 권리 제한해야 돼요. 풍주쌤의 수비학. 오늘은 소울 넘버 3번을 할 거예요. 아, 3번. 네. 1952년 2월 2일생입니다. 이게 소울 넘버 구하는 법 아시죠? 네. 더해서 첫 자리는 버리고 아니죠. 아니, 10자리는 버리는 게 아니고 10자리를 다시 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952년 2월 2일을 그 소울 넘버를 구하려면은요. 1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 21이 나와요. 그럼 두 자리 수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따로따로 더하는 거예요. 2 더하기 1 해가지고 3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울 넘버 3번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울 넘버 3번은 3번하고 딱 했을 때는 쾌락주의, 조이풀, 재미, 다양성, 투철한 서비스 정신, 근거 없는 자신감 이 타이틀이 딱딱 붙어요. 타로카드 3번을 보시면 3번에 황녀라고 나오거든요. 그 황녀가 석류가 이렇게 알알이 박힌 무늬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편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황녀 주위에는 온갖 곡식이나 자연이 되게 풍성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그 황녀가 대지 여신이지만 그 대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그 많은 자연의 산물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의미거든요. 그 베풀면서 영향력을 나타내요. 3번들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티를 주최하는 여 주인을 생각하세요. 그 파티를 딱 생각할 때는 많은 음식, 화려하고 멋진 옷, 그리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오시죠. 거기서 이제 거기 파티를 주최하는 그곳 여주인. 그 여주인은 그 여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날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면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 파티를 즐길 수 있게 일일이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3번들은 자기 만족형 도움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자기가 만족을 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만족형이에요. 끼가 있어서 끼를 발산할 무대가 필요해요. 본인들의 끼를 억누르지 말고 발산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숫자 3이라는 게 다양성, 많다, 나, 너, 그 다음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성하고 많아서 일단 사람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도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3번이에요. 그리고 퍼뜨리고 싶어하는 욕구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주잖아요.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면 또 삐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게 자기가 뭔가의 그 권위 있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만 얘기를 좀 집중해서 듣겠죠.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3번들은 적정한 무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3번들은 인상이 되게 이제 부드러워 보이고 다 받아줄 것 같은 인상, 유해 보이는 인상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자기의 자존심이 다치는 것이 싫어서 타인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상이 좀 그렇게 좋게 보여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그 가치를 조금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1, 2, 9 같은 경우는 나의 만족이라서 옷을 입었을 때 1, 2, 9 같은 경우는 내가 좋으면 돼. 아, 어떤 옷을 입어도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나만 좋게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3번하고 7번은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옷을 입는 사람들이고 4번하고 8번은 세상에 정답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옷을 입어야 나의 수준에 맞아라고 생각해서 옷을 입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번하고 6번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어디에 속하는지? 아, 그렇구나. 네. 3번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재미있고 싶어하고 창의적이고 많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뒤에 결과가 조금 흐지부지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3번들은. 그리고 3번들은 미식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먹고 싶다고 하는 거는 저는 꼭 먹여요. 이들은 이제 먹고 놀고 즐기고 이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3번들은.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라고도 하고 되게 재미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왜냐면 이제 그 타로 그림 속에 황녀가 입은 옷에 무늬가 석류 무늬인데 석류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번 여사제 할 때 뒤에 석류 커튼이 있다고 그랬는데 3번들은 그 석류로 된 석류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석류가 욕망이거든. 욕망을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3번들도 욕망이 드글드글한 욕망 덩어리예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 중심적이어서 별로 근데 사람을 볼 때 3번들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편견도 없고요. 비교적 비위도 좀 좋아요. 쿨한 그런 왜냐면은 자기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 사람한테서. 그래서 이제 자기만 좋으면 오케이인 사람들이거지. 여론 따위는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3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3번을 좋아하거나 3번을 싫어하거나 이렇게 호불호가 딱 갈리는 기 때문에 그 욕도 많이 먹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자기 주변에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드글드글 거리기 때문에 그 나쁜 소리 안 들려요. 그래요? 한쪽 귀가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3번들은 자기 욕망이 어떤 건지 그 욕망을 조금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내 욕망이 어떤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이 어디로 흐를지 몰라서 그 욕심이 과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조금 때때로 이렇게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만약 이제 여자들 사회 경험이 없거나 다양한 경험이 없는 여자들은 한 남자에 올인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편견이 없어서 그 사람이 가진 특징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딱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것만 캐치를 해서 그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만 좋으면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약간 이제 평강공주식으로 자기가 가서 그 사람한테 뭔가 다 해주고 올인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경험 많은 경험을 해야 돼. 꽃다운 나이에 말이야. 꽃다운 나이에 많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한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그 양반이 응? 지금 뭐 그 양반의 딸한테 몽땅 묶여가지고 경제 공동체라는 둥 뭐 그런 그분 3번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1952년 2월 2일생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딱 생각나요. 두 사람 중에 누군가. 다 뺏겼대잖아요. 그래서 3번들은 조금 이제 그 되게 본인이 즐거워하시면 돼요. 매 순간순간 삶을 되게 충분히 즐기실 필요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 그, 머리만 올립니다. 그 즐기면 그 본인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은 도움을 주고 또 자기가 가진 걸 또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면은 더 풍요로워지겠죠. 가끔씩 보면은 제가 보면 이렇게 3번들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많고 풍부하고 여유도 있고 그래요. 빡빡한 생활인데도 여유가 좀 있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그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그 좀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거 말고는 3번들이는 되게 좀 부러운 번호이긴 해요. 그러게요. 저도 좀 제가 약한 부분이 3번에 많거든요. 이게 뭐 주변을 즐겁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 제가 굉장히 약해서. 그렇죠. 9번은 주변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거든. 사람한테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정말 이렇게 술집 주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나중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걸 좀 좋아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술집 주인인데 그럼 지금 딱 얘기 들으면서 그거 하면 되겠다. 3번을 잘 찬미공주 술집 차리면 정미모 피아노 치고 나 옆에서 타로 봐줄게. 도망간다. 참 아무튼 3번들은 좀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힘이 대단해요. 부럽죠 굉장히. 그리고 남들이 뭐라도 자기 너무너무 재밌어 하잖아. 그럼 그런 건 또 본인이 재밌으면 그런 것도 전염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재밌어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오는 거죠. 파티장의 여주인. 저희 조카 한 명이 3번인 그쵸. 거 예, 그 성격 진짜 좋아요. 성격 좋아요. 저는 성격 진짜 좋아요. 그리고 무슨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고민 같은 거 네. 그냥 툭 던져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론이 간단해. 그래? 그럼 해. 싫어? 그럼 하지 마. 고스코아그라 베르게나 시시프라 카트만두 고스코아그라 베르게나 시시프라 카트만두 고스코아그라 베르게나 시시프라 카트만두 고스코아그라 베르게나 시시프라 카트만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손가방 들고 가고 싶어요. 통통배 타고 세월이 네월이 되도록 모르게 구스코 아그라 베르겐 가고 싶어요. 아시시 브라하 카트만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을까요?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자전거를 타면 갈 수 있을까요? 주문을 걸면 닿을 수 있을까요?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쿠스코 아그라 베르겐 아시프라 카트만두 쿠스코 아그라 베르겐 아시프라 카트만두 쿠스코 아그라 베르겐 아시프라 카트만두 쿠스코 아그라 베르겐 아시프라 카트만두. 전 정말 가고 싶어요. 세월이 네월이 되도록 모르게 가고 싶어요.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예. 효 박사와 정미 이모의 아차카부츠키를 듣고 오셨습니다. 네. 할 말이 없네요. 정미 이모의 음악을 들어보면 이렇게 예. 말하는 듯이 속삭이는 예. 듯이 예. 하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네, 다, 제 조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그 제 직장 동료들한테도 들려봐주고 네. 직장 동료들은 그 노래가 너무 이상하대요. 너무 적응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조카는 예, 그 어린 조카는 그게 제일 재밌대요. 애들은 아, 좋아해요. 그걸 연습하면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걔가 자다가 막 톡톡톡톡톡톡 걸어오더니 그 제가 우쿨렐레를 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우쿨렐레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면서 한 거를 제가 네.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바로 가사만 바꿔서 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은 조카가 한 거고 제가 이제 가사만 쓴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제 걔는 자고 싶어요. 좋아요. 자고 싶어요. 이건데 그때 그 뜻이 뭐예요?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주문이에요, 주문. 그죠? 네, 제가 만든 주문이에요. 아브라카타브라,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그 주문도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우크렐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막 이러면서 걔가 막 주문을 외웠거든요. 근데 알 수 없는 무슨, 브라바라카브라카브라 막 이런 얘기를 애들이니까 꼬마애들이니까 잘하더라고. 근데 난 그건 못 따라가겠고. 아차카부치키는 딱 치면 아마 작곡 효박사. 그래요? 네, 작사, 정미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고 싶은 나라. 이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정말 떠나고 싶어서 저희 마칠까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박수! 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8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